501, we back, go, let's go. Double S, 501, we back, just rock on. 떨리는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까지 Don't stop it, 날 누구도 막지 못해. Yeah. 시작된 음악 소리 스테이지 위에 흐르며 Can't stop it, can't stop. Oh, oh, 이제 시작해. Let's go.